그런 밤 종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많다라고 센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나이를 물어도 많다, 돈이 얼마가 있냐고 물어도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행복 지수도 높겠죠. 하나 배웠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많다고요? 자, 그럼 몸무게는요? 아, 뭐 그것도 많겠죠. 자, 돈은요? 그것도 상당히 많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애인은요? 죄송해요. 없죠? 날씨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 한 것도 없이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는데요. 다 그럴 순 없지만 숫자에 집착만 하면 정말 편해질 것도 안 편해집니다. 집착하는 마음 버리세요. 우리 숫자 개념 잠시 잊도록 합시다. 1월 1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1월 14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7108님, 8728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혜은님, 2015년 된 지 15일이나 지났지만 하루에 8시간 공부도 못 채우고 몸무게도 줄지 않았지만 집착 버릴 거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집착하지 말고 우리 그냥 뭐 시간에 이렇게 얽매이지 맙시다. 뭐 몸무게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된 거고, 하루에 8시간 공부 못했어도 열심히 내가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된 거예요. 시간이랑 숫자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길. 8시간 공부 안 해도 내가 집중해서 딱 공부를 했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 몸무게가 줄지 않았어도 딱 보기에 뭔가 비율이 더 잡히고 몸에 근육량이 늘고 그랬다면 괜찮은 거예요. 노력을 했다면요. 1359님, 쫑디 같은 처지끼리 우리 오프닝으로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아, 뭐 난 상처 아닌데, 솔로인 거 왜 상처라고 생각하지? 에휴, 뭐 이제 뭐랄까, 그냥 당연한 느낌? 난 혼자인 게 너무 편한 느낌? 자, 이번 주 요일을 살짝 바꿨었죠.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 두 분 함께하죠 오늘. 왠지 오자마자 우리가 왜 이현이한테 밀린 거냐 화를 내실 것 같긴 한데, 잠시 후에 오시면 평소보다 열렬히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별에서 온 연애 게시판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죠. 방송 중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호주 여행.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호주 음악계를 대표하는 도시답게 멜버른에서는 가볼 만한 클럽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몇 군데 이미 가봤지만 오늘은 또 다른 클럽에 가서 공연을 즐겨봐야죠. 오후 내내 산책을 즐기다가 도착한 곳은 클럽 하이파이. 하이파이라는 간판답게 가장 트렌디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음악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뮤지션과 밴드들의 라이브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기 중인 밴드는 바로 Years and Years. 영국 출신이고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와 록 음악을 섞인 스타일을 들려주는 그런 팀입니다. 이미 평론가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답게 공연장은 이미 만석. 다들 상기된 표정으로 공연을 기다리고 있네요. 자, 어디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Years and Years의 Desire였습니다. 와, 목소리가 대단한데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들려오는 악기들의 조합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요즘에 상당히 뜨는 그런 팀이라고 합니다. Years and Years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좀 만나볼까요? 5409님, 월요일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수요일인 거죠? 왜 전 아직도 일하는 중일까요? 뭔가 신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자, 옥상 달빛 두 분이 오십니다. 신나죠? 너무 바쁘게 보내고 막 하루는 너무 빨리 가는데 한 주는 너무너무 느리게 가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루가 이렇게 금세 끝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게, 나 며칠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수요일, 목요일 아직 한참 남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도 내일 되면 또 목요일 되고 목요일 지나면 주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옵니다. 힘내서 우리 더 파이팅해요. 김가연님, 저 감기가 심하게 들어 코가 막히는 바람에 라면 국물 맛도 안 나고 초코 아이스크림 맛도 안 나요. 삶의 낙을 잃어버렸어요. 아, 하셨습니다. 맛도 안 나는 거 먹지 맙시다. 라면도 나중에 나오면 먹고요. 지금 아이스크림도 다 차갑기도 하고 하니까 건강 돌아오면 드십시오. 뭐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체중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럼 좋잖아요. 9434님, 쫑디가 남성 청취자 우대라고 해서 같은 과 동기 6명 영업했어요. 참고로 전 여자. 치킨 사주면서 12시 푸른밤 들으라니까 듣겠다더군요. 제가 인증 전화도 하라고 했어요. 저 치밀하죠?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귀여우시다. 치킨 사주면서 12시에 푸른밤 듣고 나한테 인증 전화해. 자, 이제 그럼 내일 모이셔갖고 어젯밤 푸른밤에 대한 이제 평론을 다음에 나누시는 건가요? 오늘 연애 코너인데 연애 코너 막 그 사연 어땠어? 이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푸른밤을 알려주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저희가 드려야죠. 9434님에게 제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보내드리겠습니다. 3056님, 여기 푸른밤 맞나요? 저 처음 들어봐요. 작년에 수능 끝나자마자 듣는다고 해놓고 해를 넘겨 이제야 듣네요. 원래 일찍 자는데 라디오 들으니까 잠이 깨네요 하셨습니다. 드디어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푸른밤 맞아요. 종현이고요. 잠이 깨셨어요? 그러면 좀 함께하다가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그리고 더 재밌고 그러면 내일도 찾아주시고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2839님, 1월 14일 저는 남자친구와 600일을 맞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과탑이 됐는데 1학점이 모자라서 장학금을 못하게 돼서 엄청 아쉬워했어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너무너무 일단 600일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장학금 못하게 된건 아쉽지만 그래도 1학점이면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1학점 모자라서 못한 거면 다음번에는 잘하셔서 꼭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수현님, 친구랑 내기했어요. 제 사연이 읽히나 안 읽히나. 읽히면 친구가 쫑디 앨범 사준대요. 김민지 잘 들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 영업해 주셨네요. 그래요. 재밌게 들으시고요. 친구 두 분. 황수연님 그리고 김민지님 푸른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그리고 이 곡은 9606님 신청곡이고요. 매직의 Rude. 이 곡은 2658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그리고 매직의 루드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1171님, 엄마께서 이 시간에 안 자고 자꾸 푸른밤 틀어놓는다고 뭐라고 하시곤 하셨는데 요즘에는 먼저 틀어놓고 듣고 계시네요. 후후, 계획대로야. 엄마와 공유하는 얘기가 하나 늘어난 것 같아 기뻐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연애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너도 그러니 딸. 7690님, 부모님 둘 다 맞벌이라 집안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빠 녀석은 도와주지도 않고. 오빠들은 다 왜 이러죠? 그러게요. 왜 그런지 몰라. 다행이네요. 전 오빠가 아니라서. 동생이라. 그 집안일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해주지 말아요. 오빠 거는 아예. 그래야 좀 도와주고 그러지. 2182님, 종현 DJ, 푸른밤은 남자 우대라는데 엄마 우대도 있나요? 샤이니 팬인 큰딸과 애청하고 있어요. 새해 사회인이 되는 큰딸에게 힘이 돼주고 싶은데 종현 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오,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사인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솔로 앨범 베이스 CD 보내드릴게요. 자, 연장자도 우대하고요. 뭐 어머님도 우대를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288님, 샤이니를 좋아하지만 종현 DJ는 잘 모르는 36살 아저씨인데 광고 중간중간 종현 DJ 목소리가 참 좋네요. 참, 제 여자친구가 옥상 달빛을 결혼 안 한 박세진 양과 닮았어요. 목소리나 느껴지는 성격, 그래서 잘 만나고 있네요. 덕분에 세진 씨도 팬 됐다고 좀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오늘 오시니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도 제 CD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 윤한 단독 콘서트 키스터 피아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피아니스트 유영욱,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장윤성이 함께하는 음악회 디어 베토벤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소개팅 당일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정석적인 데이트 코스, 그리고 집에 잘 들어갔어요? 라는 안부 문자까지 받았으나 그 후 연락이 없는 남자, 이거 마음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처음부터 기대하게 하지나 말지. 소개팅에서 애프터 신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경험담을 얘기해도 되나 걱정되는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말에 최대한 모든 것에 다 반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액션. 예. 맞아. 자, 소개팅보단 자연스러운 만남을 더 좋아할 것 같은 박세진 씨, 어떠세요? 네, 많이 웃어주세요. 아, 웃음. 그래요. 많이 웃는 여자 매력적이죠. 연애, 연애의 한, 연애를 위한 코너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겠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두 분이죠. 옥상달빛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런 거 할 줄 알았으면 경험을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뭐죠? 아쉽네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진 씨. 세진 씨 닮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사연 보내주신 푸른밤 가족분도 계셨어요 오늘. 네,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저도 잘 먹고 살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네, 뭐 눈이 높은 사람. 내 타입? 되게 대중적인 타입은 아닌데 노다지 발견한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수요일날 만나게 됐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옥달 내놓으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왔송. 1668님, 옥달 언니들 노래 정말 좋아요. 푸른밤 듣게 되면서 좋은 점 많지만 제일 좋은 거 옥달 언니들 알게 된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곡으로 수고했어 오늘도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막 그 월요일날 안 한 거에 대한 네네. 수습이 아닌가. 아, 노래를 이렇게 첫 곡부터 틀게 엔딩까지 틀까봐 약간 이제 걱정이 되지만 약간 힌트를 이렇게 쳐놨다. 괜찮은 수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수습이 됐다니. 역시 됐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9009님, 우와, 여신 이연님, 이연희님보다 예쁘다는 옥상 달빛 언니들이 오늘 온다네요. 환영 환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트가 일단 많아요. 저희가 근데 다행인 건 이연희 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행인가요 그게? 그럼요. 혹시라도 혹여나 우리가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났다면 정말 화를 낼 수 있겠지만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네. 이동우님, 옥달 누나다. 저 옥달 누나 라디오 맨날 들었어요. 맨날 안 나옵니다. 역시 차가워. 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차갑네요. 오랜만에 남자 팬이라고 작가님이 굳이 또 콕 집어서 말씀하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동훈 씨. 그래요. 요일을 바꾼 별에서 온 연애, 앞서서 소개팅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소개팅 성공 꿀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근데 아까 저희 둘이 얘기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리액션. 네네네. 웃음. 네. 맞아요. 왜냐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재미가 없거나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뭔가 상대방이 웃어주고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상대방의 뭔가 열려 있는 마음의 표시가 웃음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고. 맞아요. 공감으로 정색.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고. 뭐 정색 왜요? 그럼 진짜 최악이잖아요. 아, 정색. 아, 저 진짜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정색. 뭐 시킬 거예요? 뭐 이런 거. 됐고 뭐 먹을 건데요? 배고프니까. 그럼 진짜 민망하잖아요. 맞아. 근데. 서로 좀 처음 만날 땐 배려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면 좋죠. 네. 자, 오늘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팅 얘기를 좀 앞서서 나눴었는데 소개팅 경험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좀 20대 초반에 네네. 나갔을 때 저거 그때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어, 맛을 보여주고 그랬어요. 아, 본인이? 아니요? 내가? 아, 본인이? 상대방 남자분이. 아, 남자분이. 세진이가 토끼 꺼내고 막 그랬대요. 아, 예. 머리에서 비둘기 꺼내고. 네, 그렇지. 장미 막 확 태우면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아니, 뭐 무슨 맛을 보여주는 거 되게 호감이었나요? 뭐였나요? 어,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 갑자기 되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보여줬나 봐요. 아, 근데 어떤 방법도 마술을 갑자기 보여주는데 그게 자연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TV에서 마술이 가끔 나와도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네네. 보기에.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나왔을 때. 제 친구 중에 마술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마술사를 했던 친구예요, 심지어. 대회도 나가고 공연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걔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막 보여달라 그래요. 마술 좀 보여줘 막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데 진짜 잘하거든요. 마술도 되게 프로처럼 여러 가지를 잘할 줄 할 줄 알아가지고 네네. 그 친구가 하는 마술만 봐서 저는 네.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항상. 근데 좀 소개팅 자리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처음 본 거 자체가 우선 어색한데요. 그럴 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마술을 하면서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거든요. 사귀게 됐거든요. 뭐 마술은 남자들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비장 카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소개팅 자리에서는 한 세 번째 만날 때부터 보여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청취자분들이 옥달 두 분 제 노래 들었냐고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어, 제가 이번에 느낀 게요. 네. 아, 내가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 저를 종현이를. 어, 막 인터넷 켰는데 나와. 그럼 다 봐. 봐야 돼. 하나라도 더 봐야 돼. 어, TV에 나왔어? TV에 봐야 돼. 약간 챙겨보게 다시 보기로 봐야 돼. 아니, 다시 보기로 막 보고 있고 막. 아이고, 그렇게 나. TV를 켰는데 또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워낙 인기 스타라. 아이고야. 그래서 계속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디 이동하면서도 보고. 그래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참 잘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진 씨는요, 자 이제. 자,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들어봅시다. 어, TV가 없는 거야. 그래서 TV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TV가 없으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종현 씨를 볼 수가 없어. 여기서 보면 되죠. 아, 근데 여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가요? 아니, 느낌이. 그쵸. 여기선 정말 그냥 너무 친근한데 TV로 보니까 너무 인기 스타인 거예요. 딴 사람. 오, 참 고마워요 이 자리가. 무슨 말이야?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투엘슨 투레이 듣겠습니다. 이 곡은 범큐와 팔로알토가 함께했습니다. 처음으로 돌리기엔 이미 늦은 걸 하면서도 내 마음은 너를 찾는 걸 아무것도 아닌 일들 나 감싸 안아주지 못했어. 네, 푸른밤 조인입니다. 유일을 바꾼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미국 뉴욕에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YC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20살이고요. 지금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외로운 유학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자신의 존재가 저에게 힘이 될 거라는 거 잘 모를 거예요. 저 혼자만 좋아하고 있거든요. 상대는 유학 준비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인데요. 처음 과외를 받을 땐 남자 선생님이라 부담스러웠는데 수업이 끝나면 정성스럽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다정다감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유학도 가야 했고 선생님에겐 여자친구가 있어서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뉴욕으로 왔는데요. 뉴욕에서도 선생님과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여전히 잘 챙겨주시고 제 문자에 늘 답장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접을 수 있겠어요. 지금 선생님은 군입대를 해서 군대에 있는데요. 군대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전화도 해주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셔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여자가 아닌 동생으로만 어리게만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은 여자친구랑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나 전역하면 뉴욕 가서 잠깐씩 단기 연수하려고. 그때 가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주시니 전 매일 선생님만 생각하면서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멋진 여자가 돼서 선생님을 만나야겠다는 다짐으로 유학생활을 버티고 있는데요. 저 이런 기다림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을 접는 게 맞는 거겠죠? 외로운 생활의 유일한 낙이지만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불안감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시원하게 고백 한번 하고 차이는 게 나을까요? 계속 좋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상당히 글로벌한 사연이 왔습니다. 구 과외 선생님이자 현재 군인인 남자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뉴욕의 한 청취자분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 너무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풋풋하네요. 스무 살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대를 멀리서 그리워하고 있다. 너무 심지어 과외 선생님. 전 과외 선생님. 영화 같다. 지금 군인. 거기가 영화 같지 않다. 거기가 너무 현실 같다. 거기가 너무 현실이다. 네. 그건 아니네. 자, 너무 일단 귀엽고 풋풋하고요. 네. 뭔가 설레임이 다 이게 전해지는 그런 네. 사연이었는데 네. 윤주 씨는요 어떠셨어요? 아, 이게 나 전역하면 뉴욕 가서 잠깐씩 단기 연수하려고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분이어도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뉴욕에서 심지어 나 갈 거야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존재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게 또 신뢰가 아니니까. 이제 좀 친분이 두터운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볍게 한번.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군인이니까. 네. 아, 선생님 여자친구도 있는데 자주 연락도 하고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까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연락. 있는지 좀 돌아서 물려.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아, 여자친구가 아니야.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군대에 있는데 여자친구랑 또 있어서 가까운 곳에 참 다행이에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나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굳이 다행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괜히 슬프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여자친구가 잘 있어서... 해줘요? 뭐 이런 정도 물어볼 수는 있죠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들 그래요 너무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한번 물어보는 거 물어봐도 괜찮아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박혜은님 그 선생님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가 중요한데 사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요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것 같고 네. 지금 일단 근데 이게 네네. 그냥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군대에 갔고 이렇게 갔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그냥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일까 저는 서유호 씨가 또 네네네. 문자 왔습니다 어장관리 아니에요? 괜히 외국이고 군인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만나지 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야,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철벽 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뭐랄까 지금 일단 좋아하고 있는데. 네. 뭐 어장 만약에 나 이거 건다면. 어장 안에 있고 싶을 것 같아 나는. 좋아하면 어장에. 맞아. 떡밥 좀. 앉아도 돼 그냥 공기만 좀. 떡밥 좀요. 플랑크톤 좀. 있으면 돼. 햇볕 좀. 플랑크톤 증식하게. 요럴 때 군대 안에 있으니까 심지어 뉴욕에서 편지를 좀 써가지고 로맨틱해. 약간 그렇게 보내면 선생님도 마음이 없다가도 약간 맨하튼 그 사진 그 엽서 같은 데다가. 자기 사진도 같이 있어야 돼. 그렇지. 분명 본인의 사진도 같이. 붙여. 그렇게 해서 이지훈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여자친구는 면회 왔어요? 이렇게 먼저 돌려 물어봐요. 이거 좋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오빠래 선생님. 어머. 선생님 하다가 오빠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선생님 제가 한국에 있으면 면회라도 한번 갔을 텐데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맞아 여자친구는 면회 왔어요? 왔겠네요 그래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저 같으면 맨날 갔을 텐데 여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전화 끊어 헤어졌어 너 나한테 상처 줬다 전화 끊어 나 뉴욕 안 가 속 좁아 나 LA로 갈 거야 속 좁아 시애틀로 LA. 갈 거야 LA. 물어보는 게 제일 낫네 그래요 물어보세요 고은강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 어때요? 계속 기다리다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짝사랑의 장점 아닐까요? 지금 이 Y님? 네 Y님한테 이 존재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에게 좀 힘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안 통하는 사람들 네. 거기에서 정말 공부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 텐데 온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있어, 마음도 있고 네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또 온다고 해서 또 좋은 관계로 발전이 안 되더라도 어쨌건 그렇죠. 뭐 한국에서 있었던 인연 때문에 좀 본인에게 힘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마음을 접는 것보다는 그냥 그 뭐랄까 설레는 감정과 편지를, 두근두근한 것들을 편지를 한번 쓰세요. 원동력으로 잘 삼아서 네.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너무 귀엽네요 이 사연. 아, 좋다. 풋풋해. 20살. 이랬던 적이 난 언제인지. 사연 왜 던져요? 아, 던지지 말아요. 사연이 아니고 그냥 저의 마음에 뭐랄까. 마음을 던졌구나. 네, 마음을. 5174님. 저도 과외 오빠 좋아한 적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거에 넘어갔어요. 그 머리 쓰다듬는 거 네. 되게 여성분들이 네네네. 좋아하나요? 이런 거에 머리를, 막 넘어가고 그러나요? 머리를 네. 내가 감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쓰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스스로 저녁에는 쓰다듬지 마. 아, 내가 부끄럽지 않을 때 본인이 정수리 냄새 안 날 때 손바닥에서 좋은 냄새 나올 수 있을 때까지만 그래요. 1109님은 저기 어장에 한 표 군대 다녀와 봐서 아는데 군대에 있으면 아는 여자한테 다 연락하고 싶어. 너무 슬프죠. 근데 또 이 Y님이 어장 들어가고 싶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요. 뭐 떡밥 좀 햇볕 좀 플랑크톤 증식 공기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어쨌건 좋은 지금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 무언가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달빛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아,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노래는요, 바스틸의 Overjoyed. 이 곡은 이승미님 신청곡입니다. Oh, I feel overjoyed when you listen to my words. I see them sinking in. 바스틸의 오버조이드 들으셨습니다. 자, 문자들이 많이 와서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4869님, 고민 해결과는 상관없지만 짝사랑 사연 부럽네요. 저는 제 마음이 언제 설렜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저도요. 난 줄. 진짜? 내가 보낸 줄. 나 뒷번호 4869 아닌데. 이거 짝사랑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거? 이게 꼭 양쪽 다 뭐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짝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이게 뭐, 좋아하고 내가 뭔가의 설렘과 두근두근을 이게 막 길어진다면 거. 진짜 최악도 이런 최악은 없지만 짝사랑 그 할 때 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왜 예뻐 보이죠? 짝사랑하는데? 뭔가 그 설레고 막 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긴장감이 막 준비하는 거 막 그런 게 너무 예쁘잖아. 나는 그런 거 생각나요. 갑자기 또 저 문자를 보니까 너무 막 기쁘고 떨리는 그런 느낌. 근데 보는 나도 옛날이야 이제 근데. 맞아. 뭐 시간이 흐르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옛날이었어. 되게 재밌는 사연을 하나 봐서 51001님이 여자들은 기습적으로 하는 스킨십을 좋아해요. 나만 그런가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습적으로 이렇게 약간 닌자처럼. 게릴라성. 게릴라성. 예고 없이 합 머리 쓰담 머리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림자처럼 샤샤샥. 좋다. 그런 거 좋아하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면 안 돼. 나 머리 쓰다듬어도 돼? 이거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태. 갑자기 이렇게 쓰다듬고 약간 시크하잖아요. 맞아, 좀 시니컬한 뭔가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내가 이렇게 끙끙대면서 높이 있는 걸 못 꺼낼 때 갑자기 와서 그 되게 시니컬하게 딱 한 번에 꺼내고서 딱. 여기 하고 간다거나 무심한 뭔가를 해줄 때 되게 멋있어 멋있게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약간 어릴 때에 국한된 것 같아요. 이제 20대 초반? 20뭐 중고등학교 20대 초반. 무심한 느낌. 근데 느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무심하면 저도 그냥 무심하게 되더라고요. 뭐야? 고맙긴 한데 뭐야? 갑자기 뭐 인사도 안 하고 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고맙긴 와서 한데. 좀 더,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조금 친절하면 좀 더 마음이 가요. 아, 그래요. 친절해야겠다. 7464님 배워갑니다. 난 왜 과외 선생님이 여자인 건가? 그거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어머니가 거예요. 어머니가 노리신 거고요. 네네. 공부에 더 집중하라고요. 네. 아유, 공부 열심히 하겠네. 공부하는 거 뭐 공부하려고 만난 거니까요, 우리. 네. 이아침님, 그런데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뒤에 하고 웃으시는 목소리 들으세요? 지금 프로 그 방청객분이 하루에 5만 원씩 받으신다면서요. 콘솔도 함께 잡으시고 함께 이 그 푸른밤도 같이 주관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정말 우리 정말 중요한 푸른밤의 가족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뭐 이제 슬슬 이제 3부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전 이 소리가 너무 좀 반가워요. 왜요? 맨날 들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3부에서 실시간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수요일에서 잠시 자리를 옮겨서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상담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1609님. 남친이 2년 동안 절 좋아해서 사귀었는데 한 달 만에 차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벌써 두 번째거든요. 제가 매력이 없는 걸까요? 일단 매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2년 동안 짝사랑하는 것 자체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또 한 명뿐만이 아니라 두 명이나 있었다라는 건 확실히 본인이 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말수 되게 없고 뭔가 신비감 있는. 신비주의. 왠지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그러다가 것 같아. 만났는데 정말 그냥 계속 신비함이 너무 남아있어서 다가가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신비함이 생각보다 없었다거나. 그 남자의 그건 사실 뭐랄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상대방의 이미지에 그렇죠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니까 헤어지는 게 맞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과 오래 만난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좋아가지고 아유 알았어 사귀자 이랬는데 한 달만 차요. 근데 매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니니까 괜히 맞아요. 그렇게 의기소침하지는 마세요. 그래요, 그래요. 네, 1209님 남친이랑 230일이 넘었는데 스킨십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친구들이 사귀는 거 맞냐는데 저 어떡할까요? 스킨십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스킨십은 노래 나가는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오래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 특정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은 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손에 땀이 많아서 난 손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라든지 혹은 나는 허리 두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킨십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아무래도 서로 좋으면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좀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 아닐까요, 남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굳이 뭐 남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본인이 하고 싶다면 본인 손 잡고 싶다면 먼저 손 잡고 뭐 좀 자연스럽게 끼고 그러는 거죠. 친구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서 230일 동안 손 안 잡았는데 친구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사이를 의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데 왜 니들이? 손도 만졌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손도. 손만 만졌어. 엄청난 거 만졌네. 손도 만졌어. 대단한 거 만졌다. 사사공구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친구와 어느덧 12년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호. 이 친구가 여친을 사귈 때마다 제가 질투나는 건 어떻게 할까요? 마음 접어야겠죠? 그러니까 왜 접어? 왜 접어? 짝사랑이 조금 왜죠? 아니 뭐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질투 느끼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냥 친구가 남자친구 그냥 남자인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질투가 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귀기에는 그쵸. 좀 그렇고 남이 얘랑 사귀는 건 싫고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완전 정말 우정인 건 아닌 거예요. 100% 우정은 아닌 거야. 100% 우정은 아니네요. 네. 아유 남자 여자 그런 거 이제 가장 많은 질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 가능하다고 보는 주위 그런 친구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남자로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친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만약 여자로 느껴졌어. 참고 있는 거야. 억누르고 있어.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너무 쿨해. 아 갑자기. 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아, 갑자기. 이게 갑과을이 그 순간 결정이 나는 거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 갑이 돼버리는 거고 을이 된 그 계속 그 사람, 참고 그냥 계속 참고 그 사람에게 친구로 지내는 거야. 혹시나 얘기하면 이제 친구 관계라도 깨져버릴까봐. 그래 맞아. 그것도 있고 그런 관 네, 그런 맞습니다. 게 사실 허다해요. 정말 많죠. 김가은님께서요. 헤어진 지 반년 정도 됐는데 밤에 전화 와서 집 앞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제일 현명할까요? 우선 자기한테 좀 생각을 그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나가고 싶나? 안 나가고 싶나?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뭐 헤어진 지 반년 정도 됐는데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건 모르는 거예요. 대신 나가고 싶나 안 나가고 싶나를 스스로에게 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 그쵸.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한테 되게 정직한 거. 멋있는데요. 내 마음한테. 많이 나 갑자기 어깨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파워숄더. 파워숄더. 네. 2732님. 저한테 항상 주말에 뭐 하는지 퇴근하고 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 물음표를 하루에도 몇 개씩 보내는데 막상 당일이 되면 제가 뭐 한다고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남자.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냥 단지 물어보는 게 일상인 남자일까요? 이거 제가 진짜 잘 잊거든요. 아 잊어버린다고요? 잘 잊어버려요. 이게 꼭 여성한테만이 아니라 되게 네. 저는 질문이 많은데 질문한 걸 잘 기억을 못해요. 저랑 똑같아요. 진짜 지금 멀리 있어서 그런데 한번 치고 싶다. 한번 착, 짝, 짝. 그러니까 이건 관심이 있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네. 그냥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심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일상인 남자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궁금한 게 일상일 수 있는데 그 네. 궁금함에 상대가 일단은 네. 본인이라는 걸 아셨으면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없으면 있는데. 정말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질 않았겠죠. 어쨌건 그냥 단지 잊어버리는 게 너무 일상인 그것 잊어버리는 것마저 일상인데 근데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정말로 관심 있어. 그냥 어느 정도 관심 있는 거 말고 막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지 않아요? 신경 쓰게 되지 않아요? 더 막 되게 웃긴 게 신경이 쓰다가도 있는 건 또 잊어요. 맞아. 나도 스스로 너무 내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정도로 어제 금방 물어봤는데 밥 먹었어? 그래서 난 저는 되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좀 아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 10분 후에 또 그래서 아휴 너 밥은 먹었니? 그렇게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화났던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아, 미안한데 제 성이라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신기하다. 좀 익숙해지면 상대방도 아유 얘 봐라 또 이런다 뭐 덤벙댄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오해는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래요. 9902님 친한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다 같이 저한테는 여자로 느껴지게 하는 딱 한 끗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도대체 여자가 뭘 어떻게 할 때 여자로 확 와닿나요? 아, 이거 제일 여자다운 거 아니에요? 친한 남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친한 남자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너는 그게 매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참 괜찮아. 근데 얘가 남자친구 안 생기는 이유는 딱 그거 같아. 그게 좋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을 정말로 진정으로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면 지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한 끗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될까요? 이거 남자분이 얘기해 줘야죠. 근데 이분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네. 보편적으로 남자분들이 어떻게 넘어가는 한 끗? 웃음. 그리고 터치. 네. 웃음 터치. 웃음 터치. 이거 터치를 웃으면서, 꼭 해야 되나 봐. 웃으면서 터치. 백박이다 백박. 웃으면서 까르르 짝. 까르르 짝. 해봐야 되겠다. 까르르 짝. 왜 해봐요? 근데 오히려 이게 웃으면서 치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게 치지 말고 토닥토닥 느낌. 토닥토닥 느낌. 아 그렇구나. 근데 세진이가 깨달았습니다. 까르르 짝 한번 해보세요 세진 씨. 아니요. 가서. 아니 근데. 왜 때려? 때리는 게 아니라 공감 이렇게 막 이렇게 공감 명성이 한 번 이러면서 뭐 이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토닥토닥 한다. 맞아. 스타일이 안 맞아 가지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친다거나. 너무 이렇게 선수다. 이렇게 손등 치는 거. 왜요? 손등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는 거 너무 귀여운데요? 약간 모스부호 같잖아. 맞아요. 이거 되게 귀여워요. 아, 모스부호를 배우세요, 차라리. 아니, 약간 느낌 이상한데 나 이렇게. 아이고. 아, 종종 하지 않나요? 안 하나? 네. 이따 해봐야 되겠다. 어쨌든 웃음과 터치. 네. 김영림 씨, 남친과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어서 지금 약혼까지 했어요. 와.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약혼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 이제 20살이거든요. 부모님과 남친 쪽에서 다 찬성하고 추진해서 하긴 했는데 옥달 언니들 첫사랑과 빠른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남친을 사랑하지만 빠른 결혼은 고민이네요. 본인이 고민이 된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지만 일단... 아니 근데 이때는 본인이 결정을 하더라도 네. 결혼하기 전에는 원래 남자건 여자건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뭐 나이를 떠나서? 네네네. 근데 지금 어쨌건 지금 약혼을 한 거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다 알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 결혼은 한 거 아니잖아요. 약혼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한 결혼이 나중에 갔을 때 좀 권태기라는 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뭐 지금 아직 스물이니까 너무 급할 거 없고 서로 약혼을 할 정도로 믿음이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나도 사실. 맞아요, 그게 변치 않는다는 믿음이 맞아요, 있다면. 맞아요. 그래요. 뭐. 굳이 뭐 약혼하고 요즘... 5년 안에 결혼해야 돼 이런 거 법 없잖아요. 법도 없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 약혼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신기해요. 너무 좀 약혼이라는 거 제 주변에 약혼을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약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저요? 그 뭐지? 그 한 명이 유학을 간다거나. 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약혼을 하더라고요. 서로 반지 좀 정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뭐랄까 그런 의식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가족들 같이 뭐 만나서 밥 식사하면서 뭐 반지 정도 나눠 끼지 않을까요? 그런 거라면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정말 따뜻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차가운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따뜻한 걸로 드세요. 음식도. 뭐냐 좀. 자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원 리퍼블릭의 Counting Stars 듣겠습니다. Lately I've been losing sleep, dream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ould be. But baby, I've been praying hard. Said no more counting dollars, we'll be counting stars. One Republic의 Counting Stars 듣고 오셨습니다. 자 사연 만나볼까요? 전남 광주에서 정윤성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반찬 사업을 하고 있는 31살의 청년인데요. 여자친구가 생긴 지 두 달이 채 못 됐는데 사업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자주 다툽니다. 요즘 SNS로 사업을 하는 게 대세인지라 저도 SNS를 통해서 반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야가 반찬이다 보니 대부분의 고객이 30, 40대 여성분들이고 SNS에 등록된 고객도 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맺은 건데 제 여자친구는 이것부터 못마땅해합니다. 메신저로 주문을 받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을 때도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일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자친구는 고객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토라지고는 합니다. 진짜 고객 맞아? 고객인지 아는 사람인지 내가 알게 뭐야. 아 왜 그래? 그럼 내가 설마 딴짓 하겠어? 항상 이런 대화의 반복이죠. 그리고 반찬 납품 때문에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나는 거래처 관리자분이 여성분일 땐 완전히 삐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타버려요. 이젠 아예 영업으로 만나는 고객은 전부 남자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입니다. 진짜 남자 맞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오늘 누구 만났는데? 연기 봐. 연기 보소. 처음엔 날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애교로 넘겼는데요. 솔직히 조금 지칩니다. 제가 사귀면서 여자 문제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며칠 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싸워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예민한 거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여자 문제로 크게 대어서 이젠 남자를 잘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전 남자친구 때문에 왜 저까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자꾸 이러니까 괜히 찝찝하기까지 합니다. 남들은 한창 좋을 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헤어져야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네, 여자들과 연락은 무조건 싫어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하셨어요. 그래요. 한 와, 읽는 내내 계속 답답.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정확히는 40일 정도 됐다고 하네요. 만난 지. 아, 근데 이게 초기인 거예요. 사귄 지. 그러니까 너무 초기여서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일들이 막 너무 상상돼요. 그 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나는 이성은 네. 이성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성일 수도 있어요. 이성일 수 있죠. 근데 이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큰 커버를 쳤군요. 그러니까요. 아, 여자분이 이렇게 좀 안 넘어오네. 뭔가 좀 되게 조금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뭐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네. 또 인연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을 안 줬나? 아니요. 이게 전 남자친구 때문에. 아니 근데 전 남친한테 그렇게 헤어졌는데 아니 뭐 왜 그런지도 약간 알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40일밖에 됐으면... 안 됐다고 하니까 또 이해가 가는 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40일이 짧잖아요. 네, 짧아요. 짧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만약에 마음이 정말로 이분에게 간다면 그걸 감수하면서 좀 본인의 믿음을 좀 더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너 마음은 잘 알겠는데 한 번만 나를 믿어보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아 맞아, 그건 달라지. 근데 이게 네, 저는 그렇죠. 그 일도 사랑도 다 너무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뭐 거의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고 지금 31살이면 한창 또 일해야 이제 이제 일도 시작했고 재밌게 시작하고 이제 1,000명이나 되고 많이 이제 좀 뭐 사람도 늘어가고 한창 열심히 해야 될 때. 이렇게 믿음도 없고 옆에서 힘이 돼야 되는 게 전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할 때 뭔가 일 때문에 싸우게 되는 연애 관계 맞아요.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정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부정적이지 못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집중이 안 되고요. 일단 일을 할 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애인 좀 챙겨야 하나? 애인이 어떻게 느낄지 내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나? 맞아, 이건 일단 되게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프로로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된 애티튜드거든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남자친구분이. 맞아요. 최혜진님. 여자분이 심하다 싶기도 한데 여자분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사랑받는 기분을 못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연만 보면 남자분이 여자분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성분이 지금 믿음을 못 준 이유가 사랑받는 기분을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좀 여성성보다는 이런 쪽에서는 남성성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것도 못 믿으면 정말 뭐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면 정말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이런 상황이니까 직접 얼굴을 보면 더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커질 것 같아요. 일이. 그래요. 권나래님이 그래서 헤어지세요. 결국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헤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오랜만에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강하게 헤어지라고 얘기한 거 처음이에요. 자 그럼 헤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 최혜진님 말씀대로 우선은 여자친구한테 뭔가 되게 잘해줘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겠으니까 확실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노력을 이 여자친구한테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땐 헤어져야죠. 그래요. 맞아요. 일단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여자친구분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쵸.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는 거죠. 김경애님. 그런 게야. 그런 게죠. 김경애님. 집착은 집착을 낳고 오해는 오해를 부르는 법이죠. 맞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 그냥 진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강하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믿음을 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믿음을 어떻게 줘야지만 이분이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얘기까지 꺼냈다는 것 자체가 전 남자친구.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 남자친구 얘기 꺼낸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듣는 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 얘기다. 듣는 게 아니라. 아니,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 저도 어떤 사람들 만났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연애했어 이런 거 얘기, 물어보는 거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절대 얘기 안 하는 타입인데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상처를 받겠다고 작정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야 돼요. 한번 긁어주는 것도 뭐 그냥 긁히고 방법인가요?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래요. 상당히 불편하네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이분이 남성분이 어떻게 딱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윤성 씨가 저는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앞으로 계속 만날 생각이 있다면 네. 확실히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얻기. 네. 저는 아직 40일밖에 안 됐으니까 네. 더 진 빠지기 전에 헤어지고 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저도 두 생각을 모두 같이 해봤는데 네. 모르겠네요. 진짜 이런 건 사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딱 너무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네.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래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저도 사실 뭐 양쪽 다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냥 그 뭐냐 어쨌거나 이야기를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헤어지기보다는 어쨌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네. 그 이후에도 좀 발전이 없다면 뭐 노력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 긍정적이고 맞아요. 행복해야 만나는 거니까 지금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둘 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친구분은 막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힘든 것 같고 남자분은 거짓말도 지금 할 그러니까요. 경우가 되었으니 저는 그게 걸렸어요. 힘드네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네, 그렇죠. 뭐 그런 아까 거... 전에 그 남자친구 전 남친이나 뭐 이렇게 전에 헤어졌던 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네네네. 없었어. 난 네가 처음이야. 난 모태 솔로였어. 난 그게 진짜 싫을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뭐래. 왜 물어보냐 그럼. 뭘 물어. 나한테 묻지 마. 검색해. 검색해. 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눴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약간 열띤 토론이 아니었나. 토론의 장. 뭔가 재미보다는 네. 지금 제가 약간 몸에서 열이 나는 게 보니까 여기가 정말 더운 거 아니면 이 녹음 예, 지금 방송 부스 안이 정말 부스 아니. 더운 거 아니면 제가 이 사연에 굉장히 좀 몰입했다. 화가 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네. 감사했습니다. 세진 씨는요?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짧아요. 역시. 소울도 없고. 자,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찾아주십시오.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막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 목요일? 저희가 골라서 와도 돼요? 아니, 그거 네, 작가님과 상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스페셜 코너가 준비가 되어서 그날 오자 그냥 와서 깜빡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 연애 얘기하자 우리 옆에서 마이크 없이 조잘조잘 마이크 없이 해서 되게 크게 그 오프 더 레코드로 되게 심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한번 합시다. 뒤에서 얘기해 보셔야지. 네, 오늘 감사했고요.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이야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이 곡은 김가은님 신청곡입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 나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문득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무슨 감정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과거의 나를 기억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과거의 나를 외면하는 것만 같아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날의 감정은 그날에만 있는 거니까 짧게 세네 줄로라도 기억을 하고 싶었다. 처음엔 갑자기 산 일기장에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근데 그냥 한 줄 두 줄 적다 보니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다. 이 일기장을 10년 후에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일기를 쓰기 전에는 내 존재가 무의미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했었는데 일기를 쓰면서 바뀌었다. 그냥 지나가는 하루라는 건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일기 덕분에 모든 날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나는 그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책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우정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다이도의 Thank You였습니다. 장선주님 신청곡이었어요. 추연정님이 저도 요즘 푸른밤 들으면서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다 보니 사소한 것도 크게 다가오고 나한테 행복한 일이 참 많구나 싶더라고요. 새벽마다 소소한 행복에 감성 충만해져요 하셨습니다. 짧게나마 무언가를 기록한다라는 거 참 의미가 있고 모이면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되죠. 그래요. 저도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느끼는 것들을 메모장에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항상 쓰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어제도 사실 그 뭐랄까 힘내라는 말이 가끔은 되게 무책임하게도 들린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뭐 적어두면서 좀 이런 느낌도 드네요. 블루노트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드는 생각을 짧게 적는. 근데 뭐 물론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훨씬 길게 쓰긴 하는데 일기처럼 어제도 그런 이런 평소에 드는 생각을 잠들기 전에 이렇게 쭉쭉쭉쭉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 저는 이미 경험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드는 생각들, 망상들, 뭐 정의들, 나만의 정의들 이런 거는 적어두면 분명 내 인생의 사전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1225님 쫑디, 사인 CD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의미 있고 참신한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보낼 거리가 없다는 데서 좌절합니다. 아, 그냥 라디오 열심히 재밌게 들으려고요. 네, 그렇다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작전을 쓰셨어요. 애청자 분이시고 뭐 상당히 제가 이런 문자 약하다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인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푸른 밤 많이 찾아주세요. 2967님 쫑디 저 오늘 엄마랑 같이 장기 기증 서약서 신청했어요. 처음엔 마냥 설레기만 했는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 잘한 거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서약서 쓰셨다고 하시는데 나의 이렇게 장기로 누군가에게 또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멋있습니다. 송슬기님,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들어요. 국가고시 시험 준비할 때 쫑디 라디오 매일 들었었는데 시험도 잘 보고 이젠 취준생이 되어 푸른밤을 들으니 새롭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함께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6012님 안녕하세요 종현님. 저는 지금 남편이랑 스키장에 와 있는데요. 남편이 혼자 자네요. 그래서 혼자 심심해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 문득 종현님의 첫 방송도 스키장에서 들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남편은 혼자 자고 있었죠. 아 그렇다고 제가 이런 날만 듣는 건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스키장 가셨군요. 그래요. 재밌게 놀다 오시고요. 건강. 스키 타다가 다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니까 안전하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고 싶네요. 갑자기 또 이야기 들으니까 꼭 가봐야겠어요. 이번 연도에도 즐겁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자, 6557님 쫑디 저 오늘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렸는데 옆집 아저씨가 쫑디 데자부 듣는 거 봤어요. 쫑디가 홍보하면서 설레했던 게 생각이 나서 괜시래 제가 기뻐지는 거 있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영광이에요. 저는 진짜 제가 이 정도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지 생각도 못했고 막상 받고 나니까 뭐랄까 내가 이렇게나 많이 관심을 받아도 되나 걱정도 하고 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5136님 쫑디 저 오늘 길에서 5,000원 주어서 친구랑 뭐 사 먹으려고 했는데 편의점 계산 때 불우이웃 도와주는 저금통이 있길래 거기에 넣고 왔어요. 뿌듯해요 하셨습니다. 뭔가 5,000원 주우셔서 그래요. 불우이웃 도끼. 이게 무슨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불우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주운 돈이라는 게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요. 김세원님 친구가 내일 놀자고 연락이 왔는데 통장 잔고가 1,000원밖에 없어서 못 논다고 대답했어요. 하루만 더 있으면 알바 월급날인데 참 오랜만에 친구랑 밖에서 만나나 했는데 또 집에서 방콕하게 생겼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금 좀 많이 하는 건데 하셨습니다. 이런 그래도 친구한테 되게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거리낌이 없는 사이인가 봐요. 뭐 알바비 들어오면 또 그때 신나게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마냥 걷는다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 이 곡은 김지은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눈송이마저 숨을 죽여내리고 내 발소리 메아리 되어 돌아오네. 오늘 방백 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였을 때 알프레드 하우스먼. 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였을 때 어떤 현명한 사람이 내게 말했죠. 크라운, 파운드, 기니는 다 주어도 네 마음만은 주지 말거라. 허나 내 나이 스물하고도 하나였으니 전혀 소용없는 말. 마음속의 사랑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지. 그것은 숱한 한숨과 끝없는 슬픔의 대가이지. 지금 내 나이 스물하고 둘. 아, 그건 정말 진리입니다. 영국 시인 알프레드 하우스먼의 이 시는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거의 줄 그어 가시면서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뜨끔하셨나요? 돈이나 그 어떤 가치들보다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더 어렵다는 말이고, 그래서 마음을 다 준 사랑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한 것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파도 사랑을 해야겠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짝사랑의 연속일 텐데요. 학문도 취직도 사람들도 모두 안타깝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들일 테고, 그 앞에서 끝없는 좌절감을 느끼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마침내 그 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요. 네, 오늘 끝곡은 잉거마리 군데르센의 You Don't Know What Love Is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Thank you.